저기 지금 우린 오션뷰 파도 위 어디쯤인가 함께하고 있어 여전히 어디로 갈진 모르지만 건배 건배 이 순간 뜨거운 태양 아래서 Go away go away 망설임은 버렸다 망설임은 버렸다 생각해 생각해 생각해 우린 벌써 많은 것을 넘어 기억해 기억해 기억해 시간은 흘러가는 건 저기 바다를 넘어 지는 태양을 향해 갈 때에 멈추고 싶은 순간이 와도 머리 한번 쓸어 넘기고 외쳐 하쿠나 마타타 Summer charge follow us Mississippi gang 하늘 건너 where we go 덤비 키워봤대 We fishy fishy like 때로 다닐수록 파도가 치솟아